운명인가 목숨을 걸어놓고 아침 첫사랑이길래 꿈속 헤어지면 못 오는 게 지난 추억인가 사랑에 술을 놓아 맺은 첫 순정이 낙엽 치는 창가